너를 그리워해서 이렇게 버렸네. 이게 마르고 마음이 마르고 목을 지우다가 지쳐갈 때 눈물이 마르고 입술이 마르고 마음이 마르고 다 달아갈 때 난 어디로 넌 어디로 서로 다른